힘찬 정오, 힘찬 오후, 힘찬 라디오 남현용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 제작 때문에 사무실에서 스튜디오로 분주하게 오가면서 오후를 보내고 있는데요. 서너 평 남짓한 작은 스튜디오에서 설교를 녹음하고 계신 한 목사님의 뒷모습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두 주먹을 꼭 쥐고 힘차게 뻗어가시면서, 또 때로는 손을 펴서 친절하게 권면하시듯 설교하시는 모습. 비록 어떤 설교인지 내용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뒷모습만으로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비록 녹음이긴 하지만 사실 아무도 없는 스튜디오에서 혼자 뭔가를 계속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반드시 변화될 단 한 영혼이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일상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뛰고 있나 하는 생각도 함께 해봤는데요. 바쁜 일상 중에도 본질을 잃지 않기를, 나의 분주함이 그분 나라 확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찬양 손재석의 음성으로 함께하죠.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손과 발 피 흘린 그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소서. 나의 연약한 마음에 주의 사랑 넘치게 채우소서. 약함을 강함으로, 죄인을 사랑으로, 그 거룩한 빛으로 내 눈 열어 주 얼굴 보게 하셨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 전하기까지 내 생명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네. 십자가 그 사랑으로 생명 십자가 그 사랑으로 내 생명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네. 십자가 그 사랑으로 십자가 그 사랑으로 내 생명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네. 십자가 그 사랑으로 십자가 그 사랑으로 네, 3월 29일 수요일 힘찬 라디오 오늘 첫 찬양 나의 달려갈 길 손재석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지만 참 바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더 편리해졌는데 어떻게 삶은 더 쫓기는 삶이 됐는지. 그런데 왜 바쁜지를 잘 모르는 시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분주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되 그 목적도 항상 간직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함께 나눠봅니다. 자, 매주 수요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함께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 이야기들도 좋고요. 또 함께 나누시기 원하시는 찬양, 왜 그 찬양이 이 시간 나누고 싶으신지 이유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번호 샵 1069번입니다. 우물정 1069번 또는 카카오톡 사연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힘찬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단법인 와플에서 맛있는 큐티 문화 예술 매거진 와플터치 큐티집, 화장품으로 전 세계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코나드에서 아이로제 프로브 화이트닝 4종 세트,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공부하는 커피랑 도서관에서 도서관 이용권, 예배하는 기업 온만푸드에서 킹즈 치아바타 핫도그, 나만의 사진과 메시지로 만드는 단 하나의 선물 감성 드림에서 머그컵, 하나님의 지혜로 아기의 눈을 보호하는 누누스 수유 등에서 누누스 폴라 수유 등, 커피로 하나님 꿈을 이루는 바리스타 학원 커피 MBA 아카데미에서 드림 커피 학교 과정 수강권, 도서 출판 토제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 나침반 출판사에서 30일 작정 10대 자녀를 위한 무릎 기도문과 10대의 무릎 기도문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9122님, 지난 1년간 아이가 학교 갈 때마다 기도하고 틈틈이 기도하고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와,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힘은 정말 놀랍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하심이었어요. 앞으로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소망을 품고 낙심치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힘을 주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늘 새 희망 가득 힘주는 극동방송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역사가 있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뭔가 좀 이 학교 안에서 선한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름다운 봄의 초입에서 가슴 설레는 귀한 사연 감사합니다. 사연 기다리는 동안 찬송가 두 곡 나누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손영진의 음성이고요. 이어서 바비 마이클의 영어 찬송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에게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보내주신 사연 함께 나눕니다. 신선화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재능도 없고 결혼과 육아로 나이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먼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해야 함을 알지만 정작 기도는 잘 안 하게 돼요. 오늘의 힘찬 라디오는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금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처럼 들립니다. 살다 보면 이 삶의 무게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고 있는 걸까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될 때라도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신선아님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처럼 말이죠. 7679님, 4월 부활주일이 지난 후 다음 날 필리핀 워십 선교 집회가 한 주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하려면 남편의 허락이 필요하고 또 자녀들이 저를 돕는 자로 함께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주님, 은혜 가운데 선교 집회 복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찬 가족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하며 승리와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돌리는 성령 충만한 워십 선교 집회를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네, 모든 준비가 원활하고 원만하게 자연스럽게 다 흘러간다면 가장 좋겠지만 또 때로 하나님은 준비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을 꼭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앞에 놓고 더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하네요. 아, 이 선교 다녀오셔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자랑하시는 간증사연도 한번 기대해 봅니다. 2411님, 안녕하세요. 결혼 16년차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일단 새 아이의 어머님이시라는 데서 제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합니다. 네. 지난번 저희 신랑의 믿음 심겨지기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빼놓은 영혼들이 있었어요. 저희 불교이신 시댁 부모님 구원 역시 긴급한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16년 전 시아버님께서 저에게 불교로 넘어올 것을 원하셨지만 당돌하게 거부하며 1년 넘게 저희가 기독교인 것을 안 좋게 보셨대요. 그로 인해서 저 역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믿음과 제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니까 시아버님께서요, 제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 주셨대요. 더 정확하게는 제가 믿는 하나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고. 와. 그리고 감사하게도 10년 전에 저희 둘째 아가씨가 장로님 댁으로 시집을 가고요. 하나 둘씩 저희 집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저희 시댁 부모님께서 하루빨리 하나님 영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이 사연의 핵심은 이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믿음 안에서 제 할 도리와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걸 보시는 시아버님께서 야, 너 정말 성실하게 살고 있구나. 그래, 네 믿음 내가 인정한다.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워서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아니면 계속 뭔가 갈등 상황 가운데서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맡겨진 바 그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하나님은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2411님의 사연을 통해서 또 알게 되네요. 간절한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네, 기도합니다. 머지않으신 것 같아요. 조만간. 예. 2391님, 이번 주만 맞으면 항암 약물 치료가 다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또 거기까지 인도하셔서 방사선 치료도 잘 받을 수 있도록 힘과 용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셨는데요. 어려운 시간이시겠지만 믿음 안에서 이겨내시는 모습, 저희 힘찬 라디오 가족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2391님, 완쾌되는 그 순간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귀하게 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우리 삶에 늘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높여드리는 귀한 찬양이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두란노 경배와 찬양의 음성이고요. 이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입니다. 송승현의 음성으로 함께하죠. 맞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송승현의 음성이었고요. 앞서 들으셨던 찬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두란노 경배와 찬양의 음성이었는데요. 3340님 청하신 곡이었어요. 광주에서 제가 방송할 때 그때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시게 됐는데 서울 방송으로 들으니 또 너무 반갑다고 하시면서 평생 극동방송의 사역을 위해서 세구좌 그 이상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청하신 찬양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3340님 이 방송 선교사역 주님 나라 가시는 그 날까지 성실하게 섬기실 수 있는 능력도 또 환경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5012님 요즘 많이 침체되어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방송 들으며 말씀, 찬양, 묵상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소망이 다른 게 있습니까? 어떤 모습일지라도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닌가 싶어요. 5012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지난 20일에 8187님께서 주신 사연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 사연을 좀 놓친 것 같아요. 샬롬, 오늘 65번째 생일을 맞이한 아내 정은숙 권사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하셨는데, 제가 모든 사실 생일 축하 사연이 귀하지만 야, 아내의 65번째 생일을 축하하시는 우리 결혼 대선배님, 이 사연을 제가 놓쳐서 항상 마음에 걸렸었는데 늦게나마 오늘이라도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정은숙 권사님, 혹시 방송 듣고 계시다면 남편분께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고 그 마음을 전해오셨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네. 오늘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으로 함께했던 힘찬 라디오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베스트 앨범에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남현용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죠.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